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희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상담을 진행합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하 정오에 만나요는 FM 88.3MHz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정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www.spmtv.kr로 접속하셔서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셨어요. 예.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이제 좀 좋아졌습니다. 돌아오셨네요. 예. 뭐 지난 주일날 일요일날 저녁에 그 무지개 신예 합창단 공연 아주 멋졌습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아이, 그렇게 어른들이 네. 그렇게 장시간 무대에 서시니까 사실 조마조마도 했어요. 예. 어우, 저렇게 힘드신데 그렇게 막 한 시간 넘게 두 시간 가까이 예. 계셔도 되나 이렇게 걱정도 됐는데 혹시 계단 오르내렸다가 넘어질까 걱정하셨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유난히 예. 쳐다봤죠. 아유, 예. 예. 저희들도 아주 그냥 예. 노심초사했습니다. 근데 그 한복 치마 입으시고 사복시 네. 그 한복 치마를 이렇게 들고 예. 사뿐히 내려가시는데 예. 다 멋지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목사님, 오늘은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시겠는지요? 어떤 나무인 것 같아요? 무라고 하셨는데요. 무인가요? 무인가요? 무수인가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은 원래가 무, 한 글자가 맞아요. 네. 무우라는 말도 사실 표준말 아니고 네. 또 시골에서 무수라고도 하게 되는데 네. 네. 그것도 이제 사투리고 네. 그냥 한 글자로 무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무도 네. 굉장히 좋은 그 나무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네. 무에 대한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무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혹시 무에 대한 추억 없으세요? 저는 뭐 별로 그냥 서울에 사셨죠? 네, 서울에서만 자랐기 때문에요. 봉비디는 어때요? 네, 저도 서울에 있었어요. 제가 사실 어제 집에 있으면서 네. 뭘 봤냐면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잠시 보는데 네. 그 네팔에서 온 29살 먹은 네. 이제 주부예요. 네. 주부인데 이제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네. 아, 농사꾼인 남편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네. 그날 이렇게 김장을 하려고 네. 배추밭하고 무밭에서 무를 막 뽑더라고요. 네. 네. 남편이 칼로 무를 착착착착 깎더니 네. 착 잘라가지고 예. 자기 이제 부인한테 네.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서로 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어쩌면 똑같을까 그런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네. 네팔에서 온 이 주부도 어렸을 때 학교 가다가 무밭에 가서 아~ 무를 뽑아가지고 네. 먹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혼나요. 근데 사실은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 가다가 무밭 지나면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풀밭에다 쓱싹 문질러가지고 네. 그 우적우적 먹던 그런 추억들이 다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네. 또 중학교 때 학교 가는 길에 그 무밭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친구하고 그 뚝박이 둘이 무 하나씩 뽑아가지고 시냇물에 씻어가지고 예. 먹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예. 아우, 네팔에서도 그런 똑같은 추억 얘기를 하니까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애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생이 어디다. 예, 예. 네. 저기 다양한 나무를 소개하는 시간에 무가 나오니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무를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무가 무슨 나무 소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언제죠? 화요일 날이니까 그저께군요. 네. 그저께 아, 오늘이 이제 녹음하는 날인 목요일이고 네. 로타리 클럽에 가서 네. 로타리 클럽 회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네. 우리 로타리 클럽 멤버들이 한번 나물을 먹고 싶어해요. 나 목사님의 나물을.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또 나물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나물에 대한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네. 갔는데 사실 저는 30분으로 나물 이야기를 해달라고는 참 어려워요. 예, 예, 예. 30분 가지고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근데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듣고자 하는데 네, 네. 또 전하는 입장에서는 30분 가지고는 별 딱히 전해줄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나물에 대한 일일이 소개를 할 수 없고 해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의 나무를 예를 들었어요. 네. 우. 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나물이에요라고 많이 묻거든요. 네. 정의를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물이에요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나물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 얘기해요. 예. 어떤 게 나물이에요가 아니고 어떻게 먹는 것이 나물이에요? 예. 어떻게? 예, 예. 그렇죠? 예. 왓이 아니고 하우. 예, 예.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녹음하면서 방송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네. 무라는 거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권사님은? 저기 그 겨울 그 김장할 때 동치미 담그는 거. 동치미 담그는 네. 거. 봉피디는 저는 이제 그 깍두기 썰기라고 하나요? 그 냉동실 썰어 가지고 하는 깍두기. 거. 아니면 이제 오뎅 국물 같은 데 들어가는. 아, 국물 요리로 넣을 때. 예, 예. 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을 했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깍두기 또 동치미, 석박 김치 또 김장할 때 큼지막하게 막 네. 넣어서 네. 넣는 것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오뎅 국물 할 때 넣는 거, 네. 뭐 육수 국물 할 때도 네. 무 한 토막 네. 넣고 무국도 있고 네. 뭐 다양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무밥도 얘기를 하더라고. 무밥 네, 네, 드셔보셨죠? 네. 무밥도 있고 이제 무를 뭐 곰탕이나 설렁탕 뭐 이런 데도 무를 넣어서 국물을 더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정말 굉장히 그 다양하게 이 무가 사용되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무나물 드셔보셨어요? 네. 무나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생채라고 하면은 생채. 무생채는 그냥 진짜 생채라는 채, 말은 예, 그냥 채 썰어서 생 날로, 걸로 네. 날 걸로 먹는 것을 네. 생채 나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물 하면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생채 또 숙채. 네. 예, 우리 권사님은 어른이시니까 아시네. 네. 생채는 생으로 이렇게 바로 무쳐서 먹는 나물이고 네. 익히지 않은 거. 네. 숙채는 익혔다는 거예요. 네. 아. 열로 네. 예, 열이나 네. 뭐 어떻게 썼든지 열을 가해서 네. 찌든지 끓이든지 네. 뭐 해서 열을 가해서 익힌 거를 숙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나물은 보편적으로 숙채나물 또 생채나물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네.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른 나물 소재도 많지만 네. 무를 제가 꼭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제가 지금도 많이 듣는 질문이 네. 어떤 게 나물이에요? 라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질문을 좀 변화를 줘서 어떻게 먹는 것이 나물이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예, 예. 이 무라는 소재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무의 쓰임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무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 예. 대화 속에서 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동치미 좋죠. 네.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더워질 때 네. 동치미 담가놨다가 국물로 냉면 예. 해 먹으면 맛있겠죠. 네. 근데 사실 동치미는 뭐 겨울 음식이라고 사실 많이 그렇죠. 하죠. 예, 예. 겨울 음식인데 뉴질랜드에서야 뭐 겨울이 딱히 우리가 한국 같은 겨울을 지낼 수 없으니까 네. 좀 그렇고 또 여름에 냉면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네. 동치미도 요즘 담궈서 먹으면 더 좋겠다 싶어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한국 채소 농장을 하시는 분이 네. 무를 이제 심으면서 무를 이렇게 솎아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뭐냐면 솎아준다는 게 뭐냐면 예. 무를 파종을 했는데 너무 밀집해서 무가 예. 크면은 잘 안 큰대요. 예. 그래서 사이사이에 있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예. 무들을 뽑아내줘야 네. 된대요. 네. 솎아줘야 돼요. 예, 솎아줘야 네.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게 보면은 알타리나 열무가 아니고 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요만한 거예요. 예. 딱 동치미 담기에 예. 예. 참 좋은 거더라고요. 예. 여린 어린 무기 때문에 예. 아주 식감도 아삭아삭하고 예.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얻어다가 예. 일부는 그 알타리 김치처럼 예. 담고 일부는 동치미도 담고 해봤는데 예. 무는 이처럼 동치미 좋아하시고 또 아까 봉피디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그 국물을 낼 때 네. 넣으면은 국물 맛이 시원하지 네. 않습니까? 또 뭐 나박김치라든가 그치. 이런 물김치 네. 담을 때 네. 요즘 미나리도 많이 나니까 네. 같이 해서 네. 하면은 참 맛있을 것 같고 네. 또 뭐 집에서 설렁탕을 끓인다든가 뭐 갈비탕을 끓인다든가 할 때 무 한 토막 네. 같이 넣어주면 네. 국물 맛이 더 좋아지고 네. 또 뭐 말 그대로 뭐 무로 그 자체로 이제 깍두기를 담는다든가 네. 이용해서 네. 반찬 할 수도 있고 또 장아찌도 담을 수 네. 있고 네. 된장에 박든지 네. 아니면 간장에 넣든지 네. 이렇게 무로 장아찌를 담으면 네. 오랫동안 네. 먹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무 말려가지고 이제 여름 되니까 뉴질랜드는 사실 말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 비가 많이 오고 습한 날이 많다 보니까 예. 이 다른 계절에는 뭘 말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금방 막 곰팡이 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예. 이 말리기가 참 좋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무를 사다가 썰어 가지고 이 손가락 굵기 정도만하게 썰어가지고 도톰하게 썰어야 돼. 예. 말려놓으면 쪼르륵 마르면 예. 무말랭이가 되거든요. 예. 저희 집 요새 네. 집에서 먹는 반찬 중에 예. 제일 젓가락이 많이 가는 게 무말랭이 반찬이에요. 예. 예. 예. 예.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든 무말랭이거든요. 예. 근데 또 아내가 이렇게 맛있게 무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거기만 예. 먹어서 어제로 다 탈탈 이렇게 그동안 해놨던 거 떨었던 것도 예. 있고 또 무는 사실은 만두 좋아하세요? 네. 만두 소재료로 무말랭이 말렸던 걸 다시 불려서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각종 뭐 찌개나 할 때도 넣고 네. 또 생선 조림할 때도 넣고 네. 또 사실은 무가 그 약으로도 쓰여요. 예. 감기가 심하고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 어머니들은 무하고 무속을 이렇게 파가지고 예. 거기다 꿀을 넣어서 이렇게 재워놓으면은 예. 무하고 꿀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예. 이 감기 약이 돼요. 예. 감기를 예방하는 예. 그런 역할도 했었고 저 어렸을 때는 연탄을 쓰던 집에서 자랐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동네 보면은 막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럴 때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시원한 그 동치미 국물 네, 네. 먹여서 네. 정신을 돌아오기도 하기도 예, 하고 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생선 조림할 때도 깔고 예. 사실 무에 대한 쓰임새는 끝이 없는 예,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네요. 그렇죠. 무궁무진. 예, 제가 하나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어렸을 때 저 팥시루떡을 하는데 네. 어른들은 거기에다가 무채를 썰어서 같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를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민 와가지고서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나이가 드니까는 좀 축축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 한번 오셨을 때 무 시루떡 그걸 한번 해보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예. 그게 무가 섞여 있는 게 좋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무는 네. 무 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 이파리, 네. 무청이죠. 네. 무청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죠. 예. 무청이야말로 정말 나물거리로는 최고고 최고고 네. 그리고 무 자체 뿌리도 네. 나물로 정말 많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청을 말린 거를 특히 시래기라고 하잖아요. 네, 네. 시래기인데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청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청 그 무 이파리요. 무청은 그냥 데쳐서 네. 삶아서 그냥 바로 나물을 해서 드셔도 좋고요. 또 말리면 좋아요. 그런데 그 무청을 삶을 때 거기다 소금을 조금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그거는 예. 소금을 넣는 거는 이제 그 재료에 그 신선함을 네. 더 빛깔이나 이런 것들을 색깔을 나게 예. 예.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무청 같은 경우는 바로 드시려고 하면은 소금을 넣으셔도 좋아요. 예. 그런데 말리려고 할 때는 굳이 예.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면 더 질겨지지 않을까?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뭐 사실 뭐 소금도 비싼데 그 굳이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사실 그래서 예. 금방 먹는 나물 아니고는 예. 굳이 소금을 넣질 않아요. 네. 나중에 뭐 간을 또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어떤 거는 분명히 소금을 조금 넣으면은 색깔이 네. 아주 예쁘게 네. 나타나기도 해요. 네. 이제 그러나 말린 나물 같은 경우는 네. 그러지 않으니까 굳이 네. 소금을 넣을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무청 같은 경우는 직접 삶아가지고 네. 바로 그것을 된장국이나 네. 아니면 무청 그 무침 네. 이렇게 해서 네. 된장에 무치면 좋겠죠. 네. 네. 아니면 들기름에 볶아도 좋아요.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참 좋고 네. 또 말린 것을 시래기라고 하잖아요. 네, 네. 시래기인데 네. 말린 음식들 네. 말린 나물들에 대해서 네. 요즘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권사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 철분제를 혹시 복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뼈가 약해지고 예. 예.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장하는 어린아이들도 일부러 철분제를 먹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철분이라는 것은 예.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대로 바로 이렇게 스스로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철분을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예. 작용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비타민 D라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이 비타민 D라는 것이 예. 햇빛을 통해서 예. 마른 나물들에게 많이 생성이 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냥 생거로 있을 때는 비타민 D가 없다가도 예. 말리면은 비타민 D가 생겨요. 생긴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시래기에는 예. 비타민 D가 예.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좋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생거루일 때는 비타민 C가 많아요. 예, 무에는 예, 예. 무청에도 그렇고 네. 무 뿌리에도 그렇고 네.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청은 시래기를 만드는데 시래기 만들 때는 삶아서 말릴 수도 있고 네. 그냥 생으로 말릴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거든요. 네. 삶아서 말릴 때는 네. 그 삶아가지고 찬물에 헹구지 말고 바로 뜨거운 상태를 바로 말리는 것이 좋아요. 네. 그래야지 빨리, 빨리 말라요. 예, 예. 뜨거운 채로 네. 말라요. 그렇죠. 네, 네. 찬물에 일부러 식혔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유령이 네. 있고 네. 또 그냥 말릴 경우는 네. 햇빛에 직접 닿지 않게 그늘에서 네. 말리는 것이 좋아요. 네. 그늘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데 네. 저희 집에 혹시 오셔보면 그 그 카포트 네. 위에 천장에 네. 제가 무청 엮어가지고 예, 예. 대달하는 거 혹시 네, 보셨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는데 이제 햇빛을 직접 받아서 말리면은 그 색깔이 네. 누렇게 완전히 변해버려요. 네. 어, 이렇게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어, 그렇지만 이제 좀 햇빛을 직접 안 받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면 무청에 좀 파릇파릇한 부분들이 네. 그냥 남아있으면서 네. 좀 색깔이 좀 그냥 유지시킬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이 무청을 잘 말려가지고 시래기로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잘 먹을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냉동 보관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삶아서 냉동 보관을 하는데 네. 냉동 보관할 경우에는 네. 한 가지 주의점이 뭐냐면 오래 보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떤 나물들은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은 그 나물들의 가지고 있는 수분이 쫙 빠져나가거든요. 네, 빠져나가면 네. 섬유질만 질긴 섬유질만 남아서 굉장히 식감이 질겨져요. 네, 예. 냉동시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참 먹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근데 무청 같은 경우는 뭐 오래 두면은 무청도 예,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요. 배추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미나리 같은 거 그런 거는 나물을 무쳐놔도 미나리 나물을 무쳐놔도 네. 냉장고에다가 며칠 두면은 수분 빠져갖고 질겨지거든요. 그렇죠. 국물이 생기고요. 예. 그러니까 국물이 생긴 거는 다 그 수분이 네.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어떤 식물들은 수분이 많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개민들레 같은 경우는 네.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데쳐도 삶아도 별로 줄지가 않아요. 아, 예. 네. 네. 뭐 달맞이 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리고 냉동으로 오래 해놔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나 수분이 많은 그런 예. 나물들은 오래 보관해 놓으면 수분이 쫙 빠져가지고 질겨가지고 먹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청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이 무청 무를 가지고 네. 뭐 나무를 할 때는 네. 일단은 무청을 가지고 할 때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삶아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네. 말려서 시래기로 네.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시래기로 나물을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질긴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그래서 저는 껍질을 벗기거든요. 그 일일이 다 껍질을 벗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희는 조금이니까 그냥 예. 식구가 뭐 얼마 네. 없으시면 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근데 저는 뭐 이번에도 네. 이 로타리 클럽 같은 경우에 한 40인분을 정도를 준비를 해갔는데 그 언제 일일이 그렇죠. 예, 예. 껍질을 벗기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요령이 뭐냐면은 말린 나무를 물에 담그든지 네. 아니면 그 말린 것 자체를 삶을 때 한 네. 시간을 좀 오래 두고 푹 삶으세요. 예. 삶고 불을 끈 다음에 그냥 뜨거운 채로 그냥 내비두세요. 예, 예, 예. 한 일곱 여덟 시간 예, 반나절 이상을 예. 그렇게 내비두면은 많이 물러지죠. 네, 네. 그래도 질기면은 어떤 분은 약간 베이킹 소다 같은 거를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예. 식용 베이킹 소다. 예. 뭐 이렇게 건강을 해치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뭐 그런 걸 조금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아무래도 안 넣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시래기 같은 경우는 양념을 해서 한번 양념을 해요. 네. 해가지고 이제 들기름이나 뭐 식용유 조금 같이 섞어서 예. 들기름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볶아내면은 아주 맛이 좋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무 가지고 이제 대한 나물을 할 때는 네. 이제 우선 무는 생채 나물이 가장 우리가 많이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이건 쉽게 할 수 있죠. 네. 무 생채 나물은 네. 물을 잘게 채 썰어 가지고 네. 바로 그냥 뭐 고춧가루나 네. 또 젓국 같은 거 네. 조금 넣고 네. 해서 뭐 기름 조금 넣고 참기름 네. 아니면 또 깨소금 조금 해서 바로 예. 먹을 수 있죠. 예. 예. 정말 즉석에서 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생채나물을 좀 즉석에서 한 끼만 먹을 것이 아니고 좀 몇 끼 먹겠다 그러면 예. 약간 이제 소금에 예. 절였다가 예. 하셔도 돼요. 네.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숙채나물로 네. 무를 하게 될 경우는 네. 근데 무생채나물 할 때는 가늘게 채썰어도 좋아요. 네. 근데 숙채나물을 할 때는 그 굵기를 좀 도톰하게 해야 돼요. 네. 요 연필 정도 네, 굵기. 네. 네. 아이들 쓰는 연필 정도 굵기, 요 정도 굵기를 하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예. 길이도 한 요 정도, 한 예. 5cm 정도, 예.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예.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무를 그냥 소금하고 무 썰은 거하고 약간의 물을 조금 넣고 예. 물을 아예 안 넣으면 안 돼요. 예. 약간 넣고 좀 이렇게 쪄내죠. 네. 익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기본 양념만 해서 네. 드시면 참 좋고 네. 또 거기다가 들깨가루를 넣어서 나물을 볶아내면은 네. 더 맛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무숙채나물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숙채나물을 할 때에 네. 한 가지 팁이 뭐냐면 네. 무가 어떤 분은 그래요. 무숙채나물 하니까 무가 자꾸 다 끊어져요. 아. 그렇게 하지? 예, 예, 예. 자꾸 젓가락으로 집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예, 끊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예. 무결이 있어요. 예, 예. 무결이 있는데 무결을 살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주부들이 무가 이렇게 있으면 쉽게 이제 얇게 슬라이스를 썰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예, 예. 썬단 말이에요. 동그란 상태로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또 썰다 보면은 그러면 결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 예, 예. 이렇게 쓰지 말고 물을 한 5cm 정도로 두툼하게 큰 토막을 내요. 예. 그 다음에 물을 세워서 네. 이렇게 가로로 쓰는 거죠. 예, 예. 가로로 이렇게 쓸고 나서 다시 썰면은 무결이 네. 살아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물을 하게 되면은 그 끊어지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결을 잘 살려야 되겠네요. 네, 네. 이제 무는 참 맛있어요. 무나물이 생각보다 그게 예. 뭐 맛있을까라고 해보면은 사실 기대보다 훨씬 더 예. 좋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장애가 있을 때 무나물 해서 먹으면은 소화도 다 잘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나물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밥도 좋아요. 밥 하실 때 예예예 예. 무 이렇게 채 썰어서 예. 이렇게 해서 양념장 하고 네, 네. 고기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간장에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예,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맘 부서져 자,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60대의 주부입니다. 자녀들의 혼인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녀들이 결혼할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딸은 이제 30대 중반이고요. 아들 역시 3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에 가서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고 아들도 역시 공부를 마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편도 아이들에게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처음에는 때가 되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더니 딸은 30살을 넘기더니 천천히 할 테니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어 계속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즘은 왜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느냐, 결혼 꼭 해야 하느냐고 말대꾸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빠 엄마 잘 모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려 합니다. 혼자 살겠다는 자녀들의 말에 대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해줘야 하겠는지요. 요즘은 아들도 결혼하라는 아빠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가서 플랫을 하겠다고 하네요. 아내인 저도 남편의 말이 옳은 것 같고 친구들은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아, 참 뭐 사실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좀 오늘 목사님 예. 결혼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결혼 정의 내리기보다 우선 내담자한테 좀 죄송한 마음 표현합니다. 웃어서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럼요. 그냥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네. 하여튼 죄송하고요. 뭐 우리 권사님은 두 자녀 다 네. 출가시켰죠. 네. 네. 결혼이란 뭔가 그러게 부모는 왜 결혼을 하라고 하고 자녀들은 네.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네. 또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네. 도대체 결혼이 뭔가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네. 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우선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또는 어떤 사람이 이성의 상대와 그 부부로서의 어떤 법률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딱딱하게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보다도 훨씬 더 이상의 의미가 사실 많이 담겨져 있고요. 네.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 사실 딱 막상 결혼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글쎄요 뭘까요? 결혼? 고통일까요? 행복일까요? 사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무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인연을 시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오늘 두 분이 크리스찬이시고 또 자녀들도 네. 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에 사실 결혼 얘기, 부부 얘기, 가정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뭐 창세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 천지창조 딱 마치면서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창세기라는 것은 지금 뭐 성경 이야기 시간이 아닌데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창조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 나서 예.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아브라함 가문의 어떤 족장 이야기거든요. 예. 예. 가족의 이 가족 이야기예요. 예. 예. 아브라함의 자자 손손의 가족 이야기. 네. 거기서 결혼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결혼 이야기로 시작한다. 가정 이야기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네. 창세기 2장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네. 모든 사람이 이거를 순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 그러면 더더욱 예.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를 아무 그냥 저기 없이 순리적으로 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신약에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또 에베소서 5장에 예. 고린도전서 7장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예. 결혼과 네. 또 결혼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 예. 또 책임 네. 또 부부로서의 어떤 헌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종합해 보는 것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결혼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닌 것처럼 결혼에 대한 정의 자체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요즘 예. 일부 젊은이들 가운데는 꼭 결혼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예, 이 문제가. 네. 봉 PD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이런 얘기를 같은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뭐 신앙적인 거 다 빼더라도 그냥 뭐 친구들과 아 뭐하러 결혼하냐라는 말도 하고 결혼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아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한마디 하죠. 야,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힘들 거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힘든 게 낫지 않냐라는 네. 말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인지 사실은 좀 네가티브한 면도 보여지고 그렇죠. 포지티브한 면도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티브하다 면이 조금 일부 보인다 그래서 그걸 다 완전히 이렇게 밀쳐버리면 안 네. 되죠. 네. 밥 먹으면서도 아유 밥 먹고 체한 사람이 있나? 어 그럼 밥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혼도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면이 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 드라마를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뭐 한 20년 전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 굉장히 유행했던 예, 예, 그런 때가 예,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드라마에서 결혼식 주례하는 장면이 예. 나오는 그런 때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주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랑 신부에게 상식대로 살아달라. 예, 예. 상식대로 살아달라라고 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결국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상식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데 예.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참 많은 좀 걱정 부모들에게 예. 걱정을 많이 끼쳐주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요즘 제가 자료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 네. 최근에 한국의 자료 중에 한국인들 경우에요. 네.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불과 13%밖에 안 된대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90%는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13%.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결혼하는 편이 좋다. 50%. 네. 그리고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0%. 네.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하는 편이 좋다. 뭐 기타 등등이 뭐 7%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유가 있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옛날에는 누구나 결혼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 당연지사라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 당연지사가 깨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사회학적인 문제도 있고 네. 또 철학적인 접근으로도 네.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꼭 여기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선은 그 시대적인 사회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의식 변화가. 예, 예. 급격한 의식 변화가 이러한 그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는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하나는 뭐냐면 관계성보다는 네.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릴레이션 그거는 뭐 두 번째고 우선 나다라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식 변화가 삶의 모든 영역 속으로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어느 특정한 부분 하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라고 하면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왜 꼭 학교를 다녀야 돼? 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질문 같은데, 어, 그래, 맞아. 왜 굳이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탈학교화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이 사회에 얘기된 지가 한 벌써 한 30년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기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이기주의적인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한국 사회도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혼자 밥 먹는다 혼밥이라는 말 하잖아요. 네, 네. 집을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줘도 집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제 혼자 사는 세대가 50%를 넘어선다고 그러니까 네, 네. 아무리 주택 공급을 많이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렇게 많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네. 그런 데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의 경우하고 여자들의 경우하고 조금 답이 달라요. 네. 남자들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담. 네. 그거를 많이 느낀다는 거죠. 네. 경제적인 부담감.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식 비용도 네. 굉장히 만만하게 들어요. 네.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비용 자체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힘들고 또 결혼하게 되면은 이건 남자들 생각인데 부자유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한 여자에 매이고 한 가정에 매이고 한다는 것이 의외로 한 50%의 남자 젊은이들이 네. 이 결혼 생활로 인한 부자유스러움이 네. 결혼하지 않겠다는 한 이유로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인 부담과 결혼 생활로 인한 그 부자유 네. 이것이 대부분의 네, 사유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혼 비용도 그렇고 네.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갈 경제적인 소득이 네. 또 부족하다고 네. 자기가 스스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수입이 얼마인데 예. 아우 뭐 애를 하나 낳으면 양육비가 예. 얼마나 들어가고 예. 또 주택 상승률이 어떻게 되고 예. 이런 것까지 미리 다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직업을 통해서 예. 경제적인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예. 그런 이유. 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네. 내가 나이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40대일 경우 예. 또 어떻게 되면은 이 직업이 예.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실업이나 고용 불안정 이런 것까지도 예. 막 미리 염려를 하다 네, 보니까 네, 네. 결혼이 부담스럽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남자들의 경우고 네. 또 여자들의 경우는 좀 남자하고 달라요. 예. 예전에는 여자들의 경우는 결혼하면은 그냥 직장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을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대부분 일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기존에 했던 가사와 육아를 또 해야 되니까 예. 아 이거 여자들에게는 결혼 생활이 진짜 만만치 않게 어려움이 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체로 결혼에 대해서 단점을 말할 때 예. 거의 한 60%가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일을 하고 예. 또 가사와 육아를 예. 같이 해야 되고 네. 이제 그 얘기를 제일 네. 많이 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여자들은 여성들은 네. 또 결혼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마땅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마땅한 사람. 네.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들도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요즘은 뭐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 좀 주관적이기도 하지만서도.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여성분들이 조금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이기주의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너무 이것저것 따지면서 자기 입장에서 저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뭐 여성분들에게 혹시 신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성들도 또 결혼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기도 하고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는데 결혼을 안 하겠대요. 예. 이유가 뭐냐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 부부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집에서 싸우고 또 아버지가 술 먹고 그 엄마를 폭행하고 예. 또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이제 부부 간의 폭행 또 뭐 이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 생활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크다 보니까 어린 마음 속에 어려서부터 아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결혼 안 해. 결혼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그냥 마음 속에 꽉 박힌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결혼에 대한 거부감 또 자신감 상실 네. 결혼에 예. 대해서 예.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자신감 상실 예. 이런 것이 이제 예. 생긴 것이죠. 이런 경우는 치유를 통해서 예. 자신의 자기가 했던 생각보다 훨씬 그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 좀 치유를 통해서 예. 가지면은 예.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예. 이제 이런 상처로는 것보다도 사실은 아까 이제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예. 이기주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결혼을 기피한다라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27살 먹은 아가씨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 예. 나중에 물론 뭐 결혼을 안 하니까 아기도 키울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 건데 했더니 나는 돈 벌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번 돈을 다 쓸 거야. 네. 세계 여행도 마음껏 즐기고 하면서 그 가정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할 때 야 요즘 젊은이들이 저런 생각까지도 하나 근데 저 생각이 보편적인가 아니면 저 젊은이 혼자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런 것은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죠. 뭐 예. 일반적인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서는 좀 더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달라야 되고요. 네.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네. 네. 달라야 하는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 세상의 젊은이들이 주변에서 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보나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예. 그 가정과 교회 이것도 이것을 이 두 기관은 예. 아, 신적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신적 기관 예. 즉 뭐냐면 예. 가정과 교회라는 것은 예.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기관이다라는 예. 것이죠. 네? 오늘 이 회사도 사장님이 만드셨고 방송국도 누군가 만들었고 예. 했지만 예.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다. 네. 그래서 네. 신적기관이다. 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과 교회 이 두 신적기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을 예. 좀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예, 예. 그런 이유예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세계관, 예. 그 속에 있는 결혼관, 가정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돼요. 네.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이란 무엇인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결혼이란 무엇인가, 요 정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런 책 정도는 좀 한두 권 이렇게 좀 읽어보고 예. 좀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요즘은 또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예.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거 예, 예, 이런 예. 프로그램 예.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그렇죠. 좋으리라고 네. 봐요. 네. 제가 지난번에 목회하던 교회에 네. 새로 결혼한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네. 결혼을 마치고 나서 신방을 갔어요. 네. 신방을 갔는데 벽에 뭐 냉장고가 어디 이렇게 수료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예, 예. 있어서 또 보니까 결혼 예비 학교 예. 뭐 어디 예. 해서 하는 결혼 예비 학교를 예. 두 사람이 다 예. 같이 수료를 했더라고요. 예, 예. 오 이러서 일부러 예.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네. 한 3개월 정도 과정에 예, 예. 결혼 예비 학교를 둘이 수료를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예. 참 잘했다 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바른 결혼관이나 가정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어떤 세속적인 결혼관, 가정관을 그냥 맥없이 따라가지 말고 예.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다운 예.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예.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면 안 돼요. 예. 오히려 좀 이끌 수 있는 예.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세계적인 예. 결혼관과 기독교적인 결혼관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죠. 세상적인 결혼관하고 네. 기독교적인 결혼관하고 굉장히 좀 많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아온 이 세상적인 결혼관은 그냥 단순하게 개인의 행복, 네. 나 자신의 행복 네. 내지는 또 뭐냐면 가문과 가문 간의 그 관계성 네. 유지를 네. 위해서 네. 결혼이라는 것이 네. 이렇게 유지됐고 또 뭐 더 얘기하면 한 나라와 나라가 네. 역사 속에서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어느 나라의 공주와 어느 네. 나라의 왕자가 네. 이렇게 정착적으로 네. 이렇게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네. 이 결혼이라는 그런 것을 이용하기도 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것이 보면은 세상적인 그 결혼과는 사실 그런 거예요. 네. 내 자신의 행복 네. 아니면 그런 관계성 유지 예. 그런 거.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네. 내 인생을 사는 것 예. 혹은 좋은 가문과 관계를 통해서 예. 어떤 권력이나 예. 품위를 예. 유지해 나가는 네. 것 그런 것이죠. 네. 그에 비해서 이 기독교적인 결혼관을 말하자면 네. 우선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예. 그런 개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 즉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더불어서 이렇게 배필을 삼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혼인을 귀히 여기라. 예. 그러니까 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시하기 때문에 좋은 배필이 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요. 예. 또한 성경을 보면은 결혼이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로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비유해서 예, 예.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개념 속에는 벌써 가정에 대한 개념이 있고 네. 가정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게 결혼이라는 개념도 있어야 네. 되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예.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결혼이라는 그 그런 영적 의미로 이렇게 예, 우리를 예.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단순하게 꾸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는 예, 예. 우리가 세상적인 결혼관과 기독교적인 결혼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결혼 자체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나 자신 혹은 내 인생을 위한 것을 넘어서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다면 세속적인 결혼관에서 자녀들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세속적인 결혼관에서 우리 그리스찬 젊은이들이 벗어나려고 하면은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네. 대한 어떤 개념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네. 하겠지만 또 우선적으로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부모들이 책임의식을 좀 가지면 네, 좋겠어요. 네. 예.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자녀들 앞에서 네. 멋진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헌신하고 네. 그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까 늘 고민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네.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답습하지 말고 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네.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또 안 가지려고 하는 네. 그런 것도 또 있어요. 네. 네. 결혼을 해도 네. 자녀는 안 낳는다. 네. 그런 네. 얘기죠? 네. 아예 약속을 하고 그렇게 결혼한 친구들 있어요. 제 자녀들 친구 자녀들. 저도요. 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네. 전화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 아들이 5대 독자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아니 나이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정말 아들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부탁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나이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며느리가 결혼을 하는데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한대요. 예, 그런 조건을 붙이죠? 예. 그러니까 네. 이 시어머니들 예. 입장에서 예. 아이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예. 목사 이걸 어쩌면 예. 좋아요 얘기를 하는데 예. 참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남을 공부를 하면서 네. 확실하게 배운 것 하나는 뭐냐면 네. 이 땅에 있는 그 작은 풀 한 포기도 네. 보면 종족 번식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예. 예. 식물 하나는요. 풀 한 포기는 자기 인생이 사는 것이 아, 인생은 아니지만 예. 풀이를 인생에 비유한다면 예, 예, 예.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종족 번식을 만을 목적으로 한 것 같이 이렇게 네. 느껴지기도 해요. 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은 이렇게 다양한 종족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인간의 결혼이 네. 꼭 종족 번식 그런 목사님 뭐 결혼해서 애만 낳아야 돼요?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기 혼자만 살다가 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예. 거죠. 예. 우선 우리 사람들이 풀한 포기도 보다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이 풀한 포기도 자기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예. 사람은 야, 이 풀한 포기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 혼자만 어떻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 혼기가 찼다라고 했잖아요. 혼기가 예. 차면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내담자께서도 오늘 이야기하신 들은 거를 좀 자녀들하고 같이 좀 이게 조금 얘기를 하시고 풀한 포기 좀 보여주면서 야 얘도 좀 항상 자기 종족 번식 능력을 해서 애쓰는데 너도 좀 그래봐라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예. 예. 우리 주의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하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오늘 내담자처럼 자녀들의 결혼에 관하여 좀 더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싶어 하시고 또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영균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남영균 목사님의 연락처는 444국에 3999번 핸드폰 027-231-5577이고요. 이메일은 명랜드@한메일.net입니다. myungland@hanmail.net입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오에 또 다른 맛있는 나물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